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반개와 반소와 반취. 꽃은 활짝 피었을 때보다도 꽃잎이 반쯤 열렸을 때가 아름답고, 웃음은 껄껄 웃는 것보다 소리 없이 반쯤 웃는 미소가 예쁘고요. 또 술은 꼭지까지 취했을 때보다는 적당히 취했을 때가 좋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추하고 화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싸움이 지나치게 오래 간다 싶더니 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이 구속됐습니다. 또 과천의 경마장도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이렇게 화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첫 곡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롤리팝 코데츠의 노래였습니다. 참 하루 차이로 이렇게 소개가 못 되는 경우가 있네요. 서울 서초구 방배일동의 오미애 씨, 성동구 옥수일동의 최정선 씨, 용산구 후암동의 김정현 씨. 어떻게 엽서가 하루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도 어제 들으셨죠? 유덕화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의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유덕화의 생일뿐만이 아니라 하이텔의 최경준 씨는 친구 수연 씨의 생일 축하해 주셨고요. 손봉혜 씨 사연은 조금 지났네요. 그렇죠? 언니 생일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수동 씨 합기도 승단 심사 잘 통과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수동 씨가 챔프가 되라는 의미에서 다음 곡 준비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사동의 추화영 씨의 신청곡인데요. 영화 챔프 중에서 If You Remember Me. 오리지널은 크리스 톰슨의 노래지만 오늘은 글로리아 로링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북 1위 영등동의 송희 씨가 보고 싶은 친구들, 국어 선생님과 듣고 싶다고 하신 곡입니다. 영화 Pretty Woman 중에서 반 헤일른의 하주락으로 들어보죠. 하이틀의 오재훈 씨, 이제 좀 신나는 노래 들으실 수 있겠죠? Pretty Woman 이어드리시겠습니다. you now. But wherever you go, my love goes with you. Keep on smiling, keep on shining, even though to love you, but looking in my eyes, you saw promises of mine. Too many times when you remember me, if you remember me, I hope you see it's not the way I want it to be. Thank you.

beautiful and yet what's too painful to remember.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이들에게 소홀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이텔의 박지훈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금란여고 3학년 5반 구경서 이금희, 장동주, 임미경, 이선숙, 전수진 학생의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추억 The Way We Were 중에서 The Way We Were, 오늘은 엘레인 페이지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73년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곡상, 주제가상 이런 상들을 수상했던 작품이죠. 추억. 이 영화는 메카시즘의 열풍 속에서 두 남녀가 겪는 사랑과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제가만큼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해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KT,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는 오늘도 뉴욕 거리를 뜁니다. 출근 전에 자신이 속한 청년 사회주의자 연맹에 전단을 뿌리다가 시간에 늦었기 때문이죠. KT는 개인적인 그 안정이나 만족보다는 대중을 위한 정치운동에 온 정열을 불태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KT의 대학 동창인 하벨, 로버트 레드포드는 학창시절부터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핸섬한 청년이고요. 졸업파티에서 그와 함께 딱 춤 한번 춘 것. 이것이 하벨에 대해서 KT가 지니고 있는 추억의 전부였죠. 그런데 두 사람은 졸업을 한 뒤 뉴욕 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고 그리고는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정치와 일밖에 몰랐던 KT의 생활은 완전히 하벨 중심으로 바뀌고 하벨 역시 그런 KT를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이 지닌 이상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질 않습니다. 전쟁 후 메카시 선풍이 불어닥치자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글을 쓰는 하벨에게 정부와 맞서는 KT의 정치적인 염은 너무 위험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이니까요. 메카시즘과 사랑, 이처럼 사회성 짙은 배경에다가 로맨스를 접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를 연출한 시드니 폴락 감독의 장기입니다. 그가 감독을 맡고 로버트 레드포드, 레나 올린이 주연을 맡은 하바나 역시 쿠바 혁명이라는 정치적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그렸죠. 이 하바나의 음악은 데이브 그루슨이 맡았는데요. 하바나의 러브 테마, 그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영화 하바나의 러브 테마, 데이브 그루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34년에 태어나서 환갑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시드니 폴락은 80여 편의 TV 영화 그리고 30여 편의 극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작자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죠. 하지만 폴락 감독이 영상 매체와 첫 번째 인연을 맺은 것은요, 감독이 아니라 연기자로서였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연극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졸업 뒤에 그 유명한 연기 지도자인 샌포드 마이너스에게 배웁니다. 그 뒤에 그의 조수가 돼서 연기 교사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TV 탤런트로서 또 교사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락 감독은 1961년작 내일 없는 10대라는 영화의 대사 연기 지도를 맡아서 헐리우드로 오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주연이었던 버트 랭카스터의 도움을 받아서 TV 연출가로 데뷔합니다. 데뷔한 뒤에는 30대의 왕성한 활동력으로 80여 편의 TV 영화를 연출하고 또 65년에는 더 게임으로 에미상까지 수상하죠. 이 상을 계기로 같은 해인 65년 시드니 폴락은 정식으로 헐리우드에 감독이 됩니다. The Slender Thread라는 영화가 그의 감독 데뷔작이고요. 그 자신이 배우여서 그런지 촬영 현장에서 그 어떤 연출가보다도 배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폴락 감독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연기 지도력이 빛을 발하는 작품입니다. 또 그가 직접 출연도 했고요. 2C의 주제가 스티븐 비숍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It Might Be You. something's telling me looking back as lovers go walking past. All of my life wondering how they met and what makes it last. If I found the place, would I recognize the face? Telling me it might be you. Yeah, it's telling me it might be you. So many quiet walks to take, so many dreams to wake, and with so much love. 영화 투스의 주제가 It Might Be You, 스티븐 비숍이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여장 남자의 아이디어를 작품의 소재로 써오고 있는데요. 이 투시만큼 기발하고 감동적인 작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진짜 여배우를 무색해 할 정도였던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 이 영화의 백미였죠. 스니 폴락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배우 지망생에게 연기를 지도하는 주인공 마이클 더스틴 호프만이 여장 배우로 성공을 하지만 결국은 사랑 때문에 가짜 여배우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소박한 이야기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펼쳐졌죠. 이 작품으로 시드니 폴락 감독은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뉴욕 비평가협회에서 주는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지요. 그에게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는 투시보다 3년 뒤에 제작된 Out of Africa였습니다. 이 영화는 70년대부터 데이빗 린 또 니콜라스 로에그 감독 등이 도전을 했는데요.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영화죠. 하지만 폴락 감독은 몇 년에 걸친 준비 작업 끝에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 자신도 끝이 안 보이는 모험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작품 해석도 또 촬영 조건도 모두 어려웠던 영화인데요. 결과는 폴락 감독의 대표작이 됐죠. 자, Out of Africa 중에서 듣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일 번호 622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뭔가 조금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야 될 것 같고 머리가 거기에 조금씩 흩날려야 될 것 같고요. 푸른 풀잎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린 카드에서도 그 녹색 식물이 있는 장면에서 이 곡이 삽입됐었죠. Out of Africa 중에서 들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일 번호 622번이었습니다. 카렌이 아프리카에서의 기억을 더듬을 때면은 항상 거기에는 그 돼지보다도 더 뜨겁고 웅대한 추억을 그녀 가슴에 새겨놓은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죠. 빨간 석양을 삼키듯이 서 있는 남자, 데니스 하튼. 카렌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Out of Africa는 사랑과 낭만의 대서사시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였습니다. 고난과 절망을 딛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주인공 카렌도 인상적이었지만요. 사랑과 구속은 다른 것이라면서 자유를 찾아 나서는 야성적인 남자 데니스의 모습은 정말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세계가 인정하는 연기파 배우 메릴 스트립과 메피스토에서 그 연기력을 떨친 클라우스 마리아 브렌다워 또 시드니 폴락 감독과는 오랜 친구인 로버트 레드포드 이런 화려한 출연진도 이 영화의 성공에 한 몫을 톡톡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로버트 레드포드는요 배역이 너무 작아서 맡길 수 없다고 폴락 감독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데니스 역을 맡았다고 하죠. 영화를 선택하는 그의 탁월한 안목 적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드니 폴락 감독과 레드포드의 또 다른 컴비작이 있죠. 코드네임 콘돌, Three Days of the Condor. 이 영화의 음악도 역시 데이브 그로슨이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러브 테마 들어봅니다. Goodbye for Kathy. Thank you. Goodbye for Kathy. 영화 콧네임 콘돌의 러브 테마였습니다. 콘돌은 CIA 연구원 터너, 로버트 레드포드의 암호명입니다. 어느 날 샌드위치를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터너는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깔려있는 복선도 복잡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하는 영화였는데요. 페이 다나웨이가 레드포드의 상대역으로 등장했었죠. 시드니 폴락 감독과 레드포드의 인연은 멀리 6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레드포드의 데뷔작인 War Hunt라는 영화에 시드니 폴락 역시 배우로 등장했던 게 그들의 첫 만남이었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이 두 사람은 배우와 감독으로서 콘돌, The Way We Were, 하바나, Out of Africa 뭐 이런 영화를 비롯해서 모두 7편의 영화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폴락 감독의 영화들이 되게 로맨틱한 러브스토리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유난히 레드포드가 더욱 멋져 보였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시드니 폴락 감독의 영화에는 대배우들이 서슴지 않고 참여합니다. 바비 디어필드라는 영화에서는 알파치노, 야쿠자에서는 로버트 미첨, 또 일렉트릭 홀스만에서는 제인 폰다가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죠. 또 그의 최근작 The Firm, 야망의 함정에서도 그 작품성보다는 톰 크루즈 또 진 해크만 등의 톱스타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망의 함정의 메인 타이틀 들어볼까요? 야망의 함정, 더 펌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콘돌이나 야망의 함정이나 주인공이 쫓기는 그런 영화에 유난히 이렇게 긴장감 있는 재즈의 선율이 흐르네요. 데이브 그루신의 음악이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드니 폴락 감독은 사회성과 남녀간의 사랑을 함께 표현해내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이 점 때문에 그는 평론가들로부터 적잖은 비난을 받고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 둘 다 놓치는 게 시드니 폴락의 영화라고요. 폴락 감독 역시 이 비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편이지만 자신의 연출관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청춘 남녀의 불같은 사랑보다는 인생의 맛을 어느 정도 아는 남녀가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 이 점이 폴락 영화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그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거의가 사랑 때문에 쓰라린 절망과 패배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폴락 감독은 그들의 아픔을 애정으로 감싸고 있죠. 그의 영화들이 낭만적이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폴락 감독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기도 하겠죠. 자, 이제 시드니 폴락 감독의 스타일 대강 짐작하시겠죠. 사회성과 남녀의 사랑을 조화시킨다는 것, 또 콤비가 있다는 것, 바로 영화 음악에서는 데이브 그루신, 콘돌, 하바나, 더 펌, 투시 등에서 함께 일했고요. 또 레드포드만 하더라도 7편을 함께 찍었죠. 마지막으로 영화에도 직접 출연한다는 것. 뭐 투시에서도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요. 최근에 비디오로 나온 Husband and Wives, 우디 앨런의 부부일기에서는 또 어찌나 능청스럽게 연기를 잘하는지 연기자로서도 합격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제작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행로, 하얀 궁전, 그리고 해리슨 포드의 의혹도 그가 맡은 영화죠. 영화 추억의 주제가 The Way We Were를 로스 인디오스 타바라스의 기타 연주로 한 번 더 들으시면서요. 자, 이것을 끝으로 그의 이야기 마칠까요? 영화 추억의 주제가 The Way We Were. 이번에는 로스 인디오스 타바라스의 기타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친구 광범, 지숙현, 은정, 미선 누나와 이 시간 같이 하고 싶다고 익산 남산면에 김건희 씨 엽서 보내주셨고요. 아, 먼 나라로 유학가 있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송태리 씨 예쁜 편지 사연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임종환 씨, 임재환 씨라고 원래는 이름이라고 하셨는데요. 또 신동일 씨, 오늘자로 사연을 하이틀에 올려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곡은 하이틀의 최경수 씨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웨인즈 월드 중에서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 I'm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Because I'm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 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Let me go. Bismillah. No, we will not let you go. Let him go.